지수야, 제주도 진서 별이 따로 있었어? 별 이름이 뭐였는데? B632. 632? B632? 그러면 아까 어린왕자 별은 B612인데 그 옆에 별이겠네? 왜? 632, 612, 삥? 어린왕자 612였던 것 같은데? 원래 이름 알려줄까? B632. B632야? 그 별은 커, 작아? 어린왕자 별은 작았대. 나는 작아. 작아? 그래. 조금 크긴 해. 근데 풀도 있다. 풀도 있어? 근데 땅도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왜 털이 없는 줄 알아? 모르겠어. 거기 장미 있는데. 아, 그래? 장미도 있어? 어리랑이처럼? 얼굴도 그려져 장미의 얼굴도 그려져 있어? 있어. 그래. 만화처럼. 근데 양이, 뱀은 없어. 그래. 뱀은 없어? 근데 바오밥 나무 씨앗이 나오면 어떡해? 씨앗이 싹을 틔우면 어떡해? 그게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러면 그 씨앗들을 눈에 없는 것도 다 초강력으로 봐가지고, 그걸 도둑별에다 심을 거야. 진서별에는 또 뭐가 있어? 풀도 있고 장미도 있다며. 양. 양도 있어? 그럼 양은 아무거나 다 먹어치운다는데. 그거? 구형은 개미처럼 아주 쬐끄만 형이야. 아, 장미보다 훨씬 작아? 진서별에 있는 양은 개미처럼 작은 양이야? 생쥐나 개미처럼 더 작아. 근데 개미나 생쥐들도 막 갉아먹을 수 있잖아. 오, 장미를 갉아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걔네들은 내 별이 없어. 동물들은. 없어? 그럼 너무 심심하겠다, 진서별은. 친구 있는데. 친구들고? 내가 응? 누구 친구인 줄 알아? 몰라. 내 별에는 이수육이라는 내 친구가 있어. 이수유? 수육이. 수유기? 근데 수육은 그 수육이는 두 글자로만 하면 수육. 탕수육이야. 걔 이름은 뭔줄 알아? 탕수육. 먹는 탕수육. 그래, 그 탕수육이란 친구는 진서한테 뭘 해줬어? 그 친구는 뭘 해주고 싶었었냐면, 내 비밀 친구를 아빠는 알려줄게, 아빠만. 근데 그 친구는 재주가 없어. 왜? 재주가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 뭔데? 그 친구는 집도 없고, 쌀도 없고, 거지야. 거진데 괜찮아. 왜? 내가 밥 나눠줄 거니까. 아, 진서가 밥도 나눠줬어? 아, 근데 여자친구다. 그래. 그래서 진서가 밥도 나눠주고 그랬어? 근데 그 친구는 여잔데 왜 착한 줄 알아? 몰라. 그 아이는 누구한테도 안 태어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하나님 탄수육. 하나님 탕수육이야? 하나님도 아무한테도 안 태어났지? 그리고 쟤도 안 태어나서 다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탕수육은 왜인 줄 알아? 몰라. 걔 이름이잖아. 그랬어? 그리고 이병관이라고 친구가 있어. 근데 다 다섯 살이야. 이병관이? 아빠랑 이름이 똑같네. 이병관. 아빠랑 이름이 똑같아? 응. 다섯 살이야? 어. 근데 그 다섯 살은 웬 줄 알아? 몰라. 남자친구다. 어. 근데 어떤 친구인데? 포켓몬이 아주 많아. 포켓몬이 많아. 근데 나는 그거 싫어해. 왜? 근데 그건 아예 그 아이는 누구한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고양이가 엄마래. 고양이가 걔를 태어나게 해줬대. 왜? 어, 걔는 고양이였는데 사람들이 같이 놀자고 사람이 됐어. 아, 이병관 친구는 원래 고양이였는데 사람이 됐어? 응. 어, 이랬다? 이렇게 됐어. 그 엄마도 이랬다? 말할 수 있었어. 어떻게 한 줄 알아? 말하는 고양이였어? 응. 진서랑은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진서별에는 장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탕수육도 있고 이병관이라는 고양이 말하는 고양이도 있네. 그러면 어린 왕자한테도 여우가 있었는데 진서한테는 이병관 고양이가 있네? 어. 그리고 나도 말할 수 있고 얼굴도 고양이랑도 말할 수 있어? 어. 대단한데? 어, 얼굴도 있고 그럼 눈도 똑같고 어린 왕자랑 여우가 다 똑같은데 헷갈리지 않다. 뭔 줄 알아? 몰라. 걔는 어린 왕자는 꼬리가 있지? 응. 근데 하얀색이지? 응. 걘 하얀색이 없어. 다 주황색이야. 어, 얼굴만 빼고. 그래? 꼬리도 주황색이야. 맨 끝에도 발만 빼고. 이병관 고양이는 꼬리가 주황색이야? 아니, 여우. 여우. 근데 하얀색도 내 꼬리 끝에 있다. 그래. 근데 헷갈리겠지? 응. 근데 거기다가 스티커 붙일 거야. 왜? 헷갈리지 않잖아, 그럼. 아이고. 그리고 어린 왕자 여우하고 헷갈릴까 봐? 그러면 이런 나 어린 왕자랑 친구해야지. 그래? 응. 어린 왕자 몇 살이야? 모르겠어.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살일까? 다섯 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0살 아닐까? 아니면 앵앵이 애기 아닐까? 애기는 아닌 것 같아. 아까 말도 하고 걸어도 다니는 것 같아. 그건 책이잖아. 와, 진서는 어린 왕자하고 친구도 할 거야? 응. 좋겠다. 옆에 별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어. 나도 어린 왕자처럼 비행기도 있으면 좋겠다. 어린 왕자는 비행기가 없어? 아니. 뭘 타고 왔을까? 비행기 타고 왔지. 아까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아저씨였어. 아저씨가 아니야. 걔 응. 나라에서까지 그렇게 똑같지 않을까? 그래. 그 별에는 뱀 없을까? 뱀. 뱀? 응, 다른 별에. 다른 별에는 뱀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장미만 낚았지. 그치. 불쌍. 난 장비 없는데 원래. 아까 이 때문에. 그거 무슨 장미인 줄 알아? 몰라. 그 장미 가짜야. 뭔줄 알아? 몰라. 이렇게 했다. 뭐 태도사 알죠? 근데 스승이 루덕이도 루덕이 스승이 알죠? 그 스승님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 거야. 그래?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설명해줘. 아빠는 어른이라서 진서가 많이 설명해줘야지 알아듣나 봐. 루덕이 도사님 알지? 응. 그 도사님 언제 이랬지? 수박 이런 거 했는데 그거 있는지 없는데 이랬잖아. 있는데 없다고? 어. 무슨 말이야. 있는데 어떻게 없어? 루덕이 도장님이 그렇게 보이라고 했어. 손으로 그렸더니. 근데 배한테 머터리가 물어봤더니 먹었니? 했더니 안 먹었잖아. 아무것도 이랬다. 아빠는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별에 내 별에도 그거랑 똑같이 장미가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없는데 그래? 응. 아 무슨 말일까? 아빠는 너무 어려워. 진서가 응.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해줘. 뭐냐면 응. 그 장미는 없는데 있다고 내가 상상만 한 건데 다 원래 풀이야. 염소밖에 없어. 고양이도 없고. 근데 아 그 없는데 있는 거야? 어. 아 진서 상상하면 생겨나고 눈으로는 없을 수도 있고 상상하면 생겨나고. 아 이래. 그래서 없는데 있는 거야? 뱀 있을 때 뱀이랑 내가 있을 때엔 없. 나만 있을 때니까. 아 그래서 없는데 있는 거야? 응. 이야 멋진 생각이다. 진서야 아빠는 뭐가 있어? 아빠는 그 별에서 온 지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어버렸어. 진서야 나중에 진서 그 별 얘기 아빠, 다시 또 해줘. 거긴 우주에 있잖아. 우리가 하늘나 아까지 별이 있지. 나 이젠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자야 되니까 다음에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네. 사랑해. 잘 자요. 아빠도요. 아들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